별이 내게로 온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인입니다. 하늘이라는 박두진 시인의 시 여러분 생각나시죠? 별이 내게로 마구마구 다가오는 느낌. 저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런 놀라운 경험을 수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명산인들의 모임. 자, 우주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매주 한 번씩 북한산 밤 산행을 하면서 또 2주일에 한 번은 멀리 별 보러 떠난답니다.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별이라도 볼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별빛을 받으면서 밤길을 걷는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저희 FM 영화 음악 애청자분들이라면 제가 첫머리에 별 얘기했을 때 이 곡 나왔을 거라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별 소리 나는 음악,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파벨의 카눈, 오늘 토미타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시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서울 서초 이동에서 윤진희 양이 좀 살벌한 시를 한 수 적어주셨어요. 뭐랄까 약간 비속어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중간중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 스쿠프에서 개폼 잡고 있을 때 나 버스 안에서 덩치 큰 놈 사이에 끼어 있었다. 너 블랙진에 가죽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탈 때 나 여의도에서 자전거 타다 자빠져 있었다. 너 좋은 영화 나왔다고 팝콘 들고 여자 끼고 갈 때 나 강냉이 들고 토요명화 봤다. 너 락카페에서 신발 닳도록 비비고 있을 때 나 집에서 구두 밑창 고치고 있었다. 자, 그 외에 수많은 너와 나의 비교가 있는 너와 나라는 시였는데요. 아니 누가 이런 시를 적어주셨습니까? 여하튼 친구 박동만 씨가 반지를 선물했다고 하니까 기분은 참 좋으실 것 같네요. 그 박동만 씨는 적어도 그 너는 아닐 것 같은데요. 친구 현정이랑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박혜정 양이 제게 너무너무 예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초콜릿 사탕 이 과자 세트를 주셨는데 사실 저 입에도 못 대본 거 있죠. 이게 이 소포가요. 홍동식 PD가 있는 FM 2부로 갔는데 글쎄 배철수 씨랑 김창완 씨가 다 먹어버렸대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다음에 제가 그쪽으로 가는 사탕은 다 뺏어 먹을 거예요. 박혜정 씨 일단 그 마음 굉장히 고맙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내 인생의 영화 5편을 위해서 손님 한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겨울 안개를 닮은 목소리 스팅의 When We Dance. 스팅의 새로운 앨범 Fields of Gold The Best of Sting을 찾으세요. Holo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걸어.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남자를 사랑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 저린 비망록. 박상우 장편소설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증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으이그치. 여자친구, 발가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청룡영화제에서 대상과 촬영상을 수상한 영화죠.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김효재 씨, 늘 충무로 키드라고 하시는 분이죠. 자, 좀 만족하셨습니까? 그렇게 괘씸하셨어요. 제가 청룡영화제 얘기 안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청룡영화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효재 씨가 좋아하시는 그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만드신 그 감독님, 정지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하이텔에서요. 네. 제가 청룡영화제 소식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정 감독님이라도 모셔달라. 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아주 항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기쁘시겠어요? 이번에 대상과 촬영상을 받으셔서. 네. 그 더군다나 그렇게 직접적인 반응을 방송국에서 들었더니 더 기쁘네요. 자, 이 헐리우드 생애는 뭐 청룡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94년 올해에 그 산세바스찬 영화제에서 비평가상도 수상했죠. 네. 그 영화제는 어떤 성격인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산세바스찬 영화제가 한국에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네. 이 국제적으로는 그 4대 영화제에 속하는 영화제예요. 네. 그러니까 깐느, 베를린, 베니스, 네. 산세바스찬 영화제 이렇게 네. 이 말하자면 일반 영화 전문가들이 순서를 그렇게 꼽죠. 예. 그런데 네. 그 스페인 그 해양 아니 해안 도시인 산세바스찬이라는 데서 열리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산세바스찬 영화제인데 한국의 이 경쟁 부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가 출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로소 그 일반 영화 팬들에게 알려진 셈이죠. 그렇군요. 저희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보면서 이 뭐 원작 소설을 읽고도 아주 공감하신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서도 공감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듣기에도 제가 어느 잡지에서도 읽었는데 정 감독께서도 바로 그 헐리우드 키드였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듣죠. 네. 아마도 뭐 원작 선생님이신 안정현 선생님이 네. 자기의 자서전을 쓴 거나 다름없는 그런 책이었죠. 네. 근데 제가 읽어봐도 내 이야기 같고 또 예. 우리 동료 영화계 다른 사람이 봐도 자기 이야기 같고 예. 그만큼 우리는 어려서 미국 영화에 이, 탐닉해서 자라났죠. 다른 레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영화만이 유일한 오락이었고 자기들에게 또 거기서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어떤 아픔을 아마 이게 이 변상했다고 그럴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했지만 아주 영화에 빠지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예요. 중학교 때요? 네. 어떤 계기였습니까?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 예. 배우들도 근사하고 이쁘고 네. 재미있었고 예. 그랬죠. 아, 그러니까 주로 그때도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외국 영화를 보셨겠네요. 네, 물론 한국 영화도 봤지만은 네. 미국 영화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웨스턴 그리고 서부극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린 나이들이 심성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현재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충족해줬죠. 네, 그럼 그 누구 못지않은 헐리우드 키드 또 영화 광이신 이 정지원 감독께서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로 꼽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헐리우드 영화 얘기를 했지만은 묘하게도 오발탄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예, 네. 이현목 감독의 네. 정말 인상적이죠. 그것을 왜 제가 예. 내 인생의 첫 번째 영화로 꼽느냐면은 네. 저는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는 영화 감독이 되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언제 보셨는데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 예. 그 영화를 보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집에 조그만 책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거기 책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접할 수 있었죠. 그래 그 중학교 시절에는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은 문학 소년이었다고 할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오발탄이 실린 영화 잡지를 봤어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실린 영화 잡지를 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영화를 본 셈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설을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본 셈이죠. 그래 어떤 이야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상화돼가지고 관객한테 선보이는 것. 그 작업을 바로 감독이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 감독이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영화감독을 앞으로 크면은 영화감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때까지 영화를 재미로만 보던 그런 눈으로부터 영화를 읽어내는 눈으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라고 봐야죠. 참 기분이 좋은데요. 정지원 감독께서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로 꼽은 게 특히 우리 영화라는 사실도 기분이 좋고요. 네. 감독으로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감독이 될 결심을 하게 된 영화가 첫 번째 영화 오발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그것도 역시 고등학교 때 본 영화예요. 네. 사이코라는 히치콕 감독의 네, 영화인데 네. 이것은 어차피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으니까 영화 관계 서적 같은 것이 있으면 눈여겨봤죠. 네. 그래서 히치콕 감독에서는 익히 좀 말하자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골 극장에서 이 겨울에 난로 두 개가 딱 양쪽에 있었고. 예. 어, 극장 안에 난로가 있었어요. 아, 옛날에는 그 석탄 때였어요. 조개탄. 네. 네. 네.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봤어요, 영화를. 두 사람이요? 네. 난로 하나를 혼자씩 차지하고 난 그쪽에서 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네. 딱 두 사람이 보면서 네. 어, 이 히치콕의 이런 명화를 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 사람과 나만이 아는구나라는 그런 행복감까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그 오히려 보물은 누구에게 알리기 싫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군요. 그러니까 히치코크 감독의 영화가 네. 그 미미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당히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은 그쵸. 그때까지도 아직 한국에서는 그다지 대중적인 그러니까 공감대는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예. 네. 자, 그 텅 빈 극장에서. 난로 하나씩을 끌어안고 두 명의 관객이 그 중에 한 명인 관객이셨습니다. 정정 감독의 내 인생 영화 두 번째 영화 사이코의 서곡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이동의 박명희 양 어떠셨어요? 박명희 양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에서 홀로 영화를 보는. 자, 정재영 감독의 내 인생 영화 두 번째 영화 사이코의 서곡 띄워드렸습니다. 정 감독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고1 때 그러니까 오발탄을 보고 감독이 될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대학에서 전공은 영화가 아니었죠? 불문학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 연극영화과를 1년 다녔습니다. 아, 연극영화과를 1년 다니시고 예. 그 후에 불문학을 하셨군요. 예. 왜 그러셨어요? 네, 그 가장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묻는 부분인데 네. 연극영화과를 이 영화감독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물론. 네. 물론 집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근데 이 연극영화과를 가서 1년을 공부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빨리 영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찍는 거, 네. 또 편집하는 거, 네. 뭐 녹음하는 거 이런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당시 여건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요. 네. 실험실 작업을 하려면 필름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카메라도 비싸고 그러니까 거의 영화 작업은 안 했어요. 연극만 했어요. 연극 영화과인데 영화는 그냥 이론만 하고 실제 작업은 안 해보고 연극만 이제 실제로 연극도 올려보고 그랬죠. 그래서 아 이론이야 책을 보면 되는 거지 꼭 선생님 강의를 들을 그렇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4년 보내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그 폭을 좀 넓혀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를 옮긴 거죠. 아 그렇군요. 하필이면 왜 불문학을 하셨어요? 그 참 어차피 문과 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네. 또 영화 하면은 불란서 영화가 이 또 미국 영화는 다른 어떤 네. 향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불란서 영화 좀 더 가깝게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불문과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알기에는 좀 뭐랄까 통상적으로 감독 데뷔로는 약간 좀 늦은 36살 그렇죠? 되시던 해 네. 그때 감독으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럼 주로 조감독 생활을 몇 년 했죠? 예. 제가 대학을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불문학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 쉬기도 하고 또 재수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이 서른이 돼서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늦었지만 영화 조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감독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초기의 영화들이요. 여자는 안개처럼 속삭인다. 그리고 추억의 빛, 거리의 악사, 위기의 여자, 여자가 숨는 숲, 산배암. 이런 영화들은 우리가 언뜻 지금의 정지영 감독을 생각하기에 좀 뭔가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약간 멜로드라마라든지 그런 드라마에 치중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초기 영화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지영 감독님을 생각할 때는 뭐 남북군, 하얀 전쟁, 이렇게 뭔가 역사 의식, 일단 강한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신을 하신 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신이라고들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변신이 아닌가 하고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숨어 있었거나 예. 그런 것 같았고. 그 옛날 작품 안에도 사실은 내 개성은 녹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안 찾아내고는 평론가나 관객들의 몫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작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독으로의 말하자면 존속이 사실은 더 급했죠. 왜냐하면은 네. 하고 싶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군사정권의 검열을 행위 아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87년도에 거리악사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만 해도 네. 데모 장면을 찍어낼 수 없었고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관객들이 이걸 보면 데모를 했다고 생각했구나라는 상징적인 장면을 넣었는데 그것마저 잘려나왔어요.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뿐이 아니고 많은 감독들이 네. 감독으로서의 존속이 더 급했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시간상 일단 내 인생 영화 세 번째 영화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영화 세 번째 영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미드나이트 카우보이인데 예. 이 작품은 제 기억에 70년대 중후반쯤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사이코하고 상당히 떨어져요. 고등학교 때하고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인가 네. 뭐 그럴 정도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영화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눈이 일반 관객하고 달라졌어요.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게 되죠. 네. 저 감독은 어떻게 영화를 찍었나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접근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영화를 감상자의 태도로 봐지질 않고 비평가의 태도로 보게 되죠. 영화가 그런 재미없어져요. 네? 그래, 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화는 네. 그 비판적 안목을 지니고 보다가 그 안목이 없어지고 영화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경우에 하나의 작품이에요, 미나카고라. 어,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의 그 분석자 안목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이 분석하면서 보지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만큼 영화가 나를 끌어당겼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그렇게 끌어당겼습니까? 글쎄, 그 영화 어떤 부분이라기보다 그, 뭐 이 중간쯤 가면서 내가 분석적인 안목을 놓쳐버렸으니까. 네. 예. 그 아무튼 그 두 사람의 연기도 좋았고 네. 감독의 연출도 상당히 좋았고 네. 그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 그렇죠. 때지만은 그 미국 뉴욕 뒷골목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줌으로 해서 미국 문명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어요. 네. 에, 그리고 그 그래서 결국 그런 영화는 꼭 다시 한번 또 봐요. 예, 이제 분석적으로 보기 예, 위해서. 예. 예, 결국 이 영화는 도합 한 세 번쯤 봤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나중에 조금 눈을 날카롭게 세우고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네, 그 영화라는 것은요. 예. 이 자꾸 몇 번 반복해서 보면은 예. 그 내가 만든 영화도 그렇듯이 반복해서 보면 그 영화의 허점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반복해서 보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그 분석적 안목을 중간에 잃어버린 영화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곡도 굉장히 귓가에 맴돌 것 같아요. 미드나잇 카우보이 중에서 그 하모니카 소리가 우리 마음을 네. 막 파고드는 그 곡 있죠? 주제곡 미드나잇 카우보이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모니카 소리 잘 귀에 담으셨으니까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 중에서 미드나잇 카우보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로 청룡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신 정지영 감독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질문을 좀 보류해뒀었잖아요. 네. 그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그 직배 영화 저지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주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좀 들어가셨었죠? 네. 고생 좀 하셨죠? 한 두 달 동안 네. 들어가셔서 네.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 직배 저지 운동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 또 그 감방 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 그 직배 저지 운동의 출발 자체가 그렇게 처음부터 영화 전 영화인적으로 출발했던 건 아니었고 네. 몇몇 사람들이 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홍보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화인들이 이제 함께 호응을 해줬던 것인데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 투쟁들을 했어요. 했는데 전혀 이 반응을 못 얻었고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라도 우리들의 목적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투쟁의 의미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으면 했던 것인데 네. 그 당시 올림픽 기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 셈이죠. 그 책임을 제가 그 운동의 실질적인 주동자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고 네. 예, 말하자면 대표해서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 고생은 안 했어요. 예. 일종의 이 그 이제 같이 있던 죄수들도 그 이 죄목이 무슨 파렴치범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하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대우를 잘 해줬고 네. 또 교도관들도 그렇게 대우를 해줬고 네. 편하게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달 동안 있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청취자들이 나도 그런 데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적어도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직업과 뭐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남자에겐 군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전혀 생각지도 않던 동료가 아닌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군대가 있죠. 근데 거기는 동년배들이죠, 대부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뭐 소년부터 노인까지 네. 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다 친구가 돼요. 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주 물론 그 개중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이 이 상당히 나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영화 작업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뭐 그 중에서 뭐 캐릭터를 따온 경우도 있습니까? 누구를 따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예. 은연 중에 그게 이 시나리오 작업할 때 들어가게 되겠죠. 네. 예. 근데 직배 저지 운동하셨을 때요. 명동에서 참 집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 학생 때였는데 저도 거기 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그때 위기감을 느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명동에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영화계의 상황이 그때랑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좀 나아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당시는 직배 초기였고 예. 지금은 직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고 네. 이미 그런 상황이니까 한 위기는 여전히 한국 영화가 위기로는 남아있죠. 네. 근데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책 당국에 한국 영화가 확실히 이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준 것하고 네. 두 번째로는 영화인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부터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꽤 나왔어요. 그런 작품들이 이 국제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런 영화인들의 어떤 사명감 내지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네, 거죠. 지금 한국 영화계 현 상황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상황은 부정적이죠. 예. 시장 자체가 네. 부정적인데 그 영화인들의 각오나 또 인식 같은 것은 옛날보다 훨씬 그 발전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적극적이 네.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로 이제 좀 넘어가 보죠. 어떤 영화인가요? 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 예. 그 셀지오 레오네 감독이 만든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못 봤어요. 그럼 비디오로 보셨어요? 예, 제가 이 영화를 하는 동안에 네. 영화 작업,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다른 영화를 안 봅니다, 제가. 그래 그런 바람에 그건 또 왜 그러세요? 방해가 돼요. 아, 예, 혹시 은연중에 모방하지는 않을까 그런 아니 모방이 하니까. 아니고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방해가 돼요 저한테. 아, 네. 그래서 예. 그 영화를 안 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로 빌려본 겁니다. 아, 다행히도 극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잘려나갔고 그렇죠. 비디오는 그 부분도 복원돼서 나왔다고 그러길래 이제 잘 됐는지도 모르죠. 예. 근데 대부분 비디오로 보면은 영화가 감상하는데 많이 손해를 보죠. 아무래도 사운드도 그렇고 네. 화면도 그렇고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가 보는 동안 푹 빠졌던 영화예요. 그 아주 이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물론 여기에도 감독의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가 네.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정성 들여 찍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좀 전에 이 음악을 듣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좀 전에 민나잇 카우보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일동의 임주선양 그리고 화이틀의 박근영 씨 듣고 계십니까? 정지영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카가이송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소태동의 이정민 양. 아마 김민숙 선생님도 이 곡 들으시면 아주 기분 좋게 그날도 떨지 않으시고 아주 식을 잘 올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정지원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카가이송 들어봤습니다. 정 감독님,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작품 중에서 자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무엇인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애착이 안 가는 작품이 하나도 없고 또 다 모자란 작품 같고 그래요. 물론 그렇죠. 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거 없겠지만 이렇게 느낌상 이건 그래도 잘 된 것 같다. 좀. 그 감독들이 그 이 자기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네. 예, 자기 영화를 볼 때 대부분 만족을 못해요. 네. 그 만족을 만약에 한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마 홍보를 위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예. 하여튼 70% 만족하면은 상당히 만족하는 것이다. 왜냐면은 그 영화라는 것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작업하고 또 거기에 그 감독의 머릿속에 있던 영상이 그대로 화면으로 재현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70% 만족하면 상당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 만족도에 가까웠던 작품이 역시 하얀 전쟁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군요. 역시. 자, 지금까지 그리고 같이 작업한 배우들 중에서 참 이 배우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배우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라기보다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시 안성기 씨는 훌륭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영화 작업할 때 계속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요? 아, 그거야 안성기 씨가 맞는 역할을 내가 시나리오상에서 발견했을 때 접촉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 앞으로 어떤 영화를 난 만들겠다 뭐 이런 그 장기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훌륭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사랑을 생각만큼 못 받았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요즘에 비디오로 나오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예. 그 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는 그 큰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죠. 왜 나는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 네. 왜 못 받았나 이런 점검을 좀 해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역시 나한테도 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라는 것이 요즘 네. 젊은이들이 예. 가벼운 것을 좋아해요. 네. 예. 그런데 나는 항상 무거운 것을 다루죠. 예. 그렇다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테마나 소재에서 내가 벗어날 생각은 없고, 네. 다만 이제 이 형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말하면 리얼리즘 기법을 통해서 네. 관객들에게 다가갔는데 그것이 이제 설득력을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 한번 스타일의 변화를 줘보자는 그런 생각을 요즘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주제는 특별히 바꾸지 않더라도 스타일에 네. 좀 변화를 네. 주겠다고요. 예, 특별히 좋아하시는 감독 있으세요? 국내외? 뭐. 어떤 감독이 특별히 좋다라고는 제가 누구나 물을 때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네. 그 감독이 어떤 작품이 좋았었지 네. 또 다른 작품은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예. 특별히 어떤 감독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관 그러니까 보통 그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좋다라는 감독이 그렇게 느껴왔던 감독이 히치콕 감독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앞으로 지금 작업 중이신 영화가 정신대를 네, 종군 위안부요. 예, 네. 그 형상화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 제목이 종군 위안부인가요? 네, 종군 위안부가 영화 제목입니다. 예, 어떤 점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그 80년대 후반부터 많이 거론되어 왔던 문제고 보통 국민들은 이제 옛날 얘기 좀 그만하지 자꾸 맞아요. 그거 더군다나 짓밟혔던 얘기인데 네. 네? 그거 뭐 자꾸 꺼내서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뭐 좋을 게 뭐 있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정기하실 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거는 이제 그만 잊고 미래를 네.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미래가 좋은 미래라는 것은 그 과거의 점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은 일본에서도 묻혀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눠보고 좋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자, 이제 최근 영화 얘기까지 들었으니 마지막 영화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내 인생의 영화, 마지막 영화 어느 건가요? 네, 이것도 영화관에서 못 봤죠. 영화관에서 볼 수도 없었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네. 베르톨루치 감독의 네. 그 감독 영화는 마지막 황제라고 한국에 들어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감독 그러니까 그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때까지가 그 감독이 진짜 감독다운 작품들을 만들었던 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테이프로 봤는데. 너무나 유명해서 봤죠. 예, 저는 영화 감독이니까 공부도 할 겸. 근데 그렇게, 그, 말하자면, 이 소위 외설스런 이야기를, 그 자기의 뛰어난 미학으로 그 전개시켜 나간 점이 상당히 나한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소화해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두셨군요. 소화해내는 네. 물론 거기에는 네. 깊은 테마가 담겨 있어요. 내가 예. 발견하기로는. 예예. 근데 그 이야기 소문에 의하면 외설스러운 예예.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학적인 그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테마를 오늘 정지영 감독과의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옛날에 저희 MBC에서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연출도 몇 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뭐 동기동창 맞는 그런 기분. 아, 동기동창은 아니네요. 말은 잘못했어요. 선배님이시기도 하네요. 자, 정지영 감독님 앞으로도 좋은 영화 작업 기대하겠고요. 마지막 영화 음악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보문동 홍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임성묵 학생. 누나가 결혼하신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에 친구를 협박했음에 분명합니다. 친구 원영태 군도 그 축하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부산 동래구 온천 1동의 이동기 씨께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테마입니다. 볼모리아 악단의 연주로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 그리고 저 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